괜찮네. 오빠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오늘따라 찬양에 그냥 힘이 있네. 주예수님을 생각해봐. 그냥 기쁨이 저러 나오고 찬양이 저러 나온다고. 어우 몸이 끄덕거려. 어우 진짜 할렐루야 주 예수 와우 야, 상관없어. 할렐루야 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니네 그거 아니야? 뭐? 성경에 할렐루야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 줄 알아? 어? 좀 나오지 않나? 좀 나온 게 많이 나오지 않나? 글쎄. 많이 나온다고? 그렇게들 생각하지? 어. 성경에 유일하게 할렐루야는 요한 계시록에만 나온다. 진짜? 어, 진짜요? 진짜요? 그 할렐루야가 요한 계시록에만 나온다고? 그렇지. 다른 신약 성경은 없지. 믿어지지 않는데? 몰랐지. 그렇지. 내가 지금 말이야. 사람들이 날 못 믿는 거야, 뭐. 내가 얘기하면. 확실해?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되지. 기분 나쁜데? 기분 나쁜데? 아, 말이야. 반장이잖아, 말이야.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누가 막 노래를 크게 불러던데, 밖에서 네.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너무 흥분해서. 왜 좋은 일이 있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할렐루야가 신약에만. 아니, 오빠. 신약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신약에만. 아, 아주 정신이 아니야. 너무 흥분했나 봐. 잠이 들깬 것 같은데. 근데 왜 갑자기 할렐루야를 불어요? 아니, 아까요. 태권 형이요. 네. 아니, 요한계시록에만 할렐루야가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못 믿더라고요. 그게 확실한지 모르겠어. 할렐루야라는 말이, 계시록에만 나오고. 거봐! 신약에서는 계시록에 처음 등장을 해. 신기하다. 목사님, 구약에도 그렇구나. 없는데. 왜? 구약에야 많지. 내가 얘기했잖아. 신약에서는. 신약에서만 신약에서는. 네, 자, 정신 차리고 복습을 먼저 좀 하십시다. 우리 성경책 좀 다 이어서 지난주 예. 공부한 내용이 18장 마지막 부분이었죠? 네. 예. 네. 누가 좀 기억나는 대로 지난주 무슨 공부했더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벨론이 무너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네. 자,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는 좀 그 공부 내용이 굉장히 좀 파괴적이고 심판적이고 좀 으스스한 내용이 주로 등장을 했는데 오늘부터는 아주 신나고 즐거운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제 네. 결혼식이 나와요. 결혼식. 네. 네. 결혼은 인생의 최대 축제죠. 네. 네. 네. 기대하시고 근데 복습을 잘해야 결혼식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지난 주에 바벨론의 네. 멸망이 가져다주는 것에 대해서 바벨론의 멸망은 어떻게 멸망한다 그랬어요? 우리 반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한다 그랬더라? 생각이 안 나요. 바벨론이 그 서로 네 그 서로 그렇죠. 이렇게 서로 무너지는 걸로 서로? 그러니까 서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서로라기보다도 이렇게 네. 악이 악을 서로 싸워가지고 그렇죠. 서로 그 자체가 예. 심판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네. 네. 그래서 이 당시 바벨론으로 명명되었던 로마의 심판 또는 멸망 속에 이 땅의 어둠의 세력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세속적 가치를 통칭해서 뭐로 표현한다고요?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바벨론이 멸망하면 무너졌도다 두 번 연거푸 표현함으로써 확고한 심판을 말한 것이고 또 이것이 무너짐으로써 큰 울음이 있었죠. 울음. 그 어떤 울음이었나요? 기억이 안 납니까? 자신들이 망한 것에 대한 그 애통함, 자기네들이 그렇죠. 잃어버리는 것에 네. 대한 어떤 회개와 자백의 그런 자책에 대한 네. 슬픔이 아니라 이익이 끊어지고 생산이 중단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세속적 이익이 끊어짐으로 오는 슬픔 때문에 그 상고들이 애통을 하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성경에 울었다 해서 전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가 아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사사기 2장에도 보면 보김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엉엉 울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울었다고 해서 전부 그게 회개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갖춘 채 사람은 얼마든지 울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수록 종교성만 심화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터치가 안 되고 종교성만 심화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신앙의 큰 그 함정이 됩니다. 특별히 이 사사기에 보면 그런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복임에서 그냥 사람들이 울어요. 근데 이 울음은 전쟁에 패한 울음이요. 자기네들이 손해를 겪은 불이익에서 오는 울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문맥을 살펴보면서 이게 제대로 된 기도냐. 그 성경에 또 전부 기도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그죠? 근데 전부 정당한 내용일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네. 부당한 기도의 내용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세속적 이익의 단절로부터 사람들이 많이 울었죠. 거짓 애도, 철저한 파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멸망이 한 시간, 하루 만에 이런 표현을 통해서 순식간. 얼마나 순식간에 돌발적으로 이 심판이 말 것인가. 그러니까 돌발적인 심판, 이런 묘사들을 우리가 지난주 바벨론 멸망의 그림으로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성서학당 말씀은 송태근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48강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귀한 시간 지금 시작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우리 성서학당에서 가장 계시록 공부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이 될 거예요. 항상 즐거웠는데. 항상 즐거웠는데. 역시 우리 정주은 학생이 아주 좋아요. 자, 우리 1절서부터 보십시다. 1절서부터 10절까지를 네. 저기 우리 박진희 학생부터 쭉 좀 한번 읽읍시다. 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네, 우선 거기까지만 끊고 또 다음 공부를 좀 하십시다. 바로 아까 우리 수업 전에 우리 김상훈 학생이 물었던가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어디 나오느냐, 성경에. 바로 여기 지금 처음 나오잖아요. 네. 오늘 공부에 할렐루야가 나오죠? 네. 그 예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그냥 물어본 거예요? 아, 네, 그게 말이죠, 목사님. 네. 잘못했습니다. 예,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네. 교회에서 이제 사람들끼리 만나거나 또 외부에서 어떤 손님이 오면, 자,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십시다. 네. 네. 이거 맞는 거예요? 좀 어색했어요. 이게 이제 이거를 인사의 대용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 또 친한 그리스도인끼리 만나면 할렐루야. 자, 근데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자, 보십시다. 할렐루야는 인사용어가 아닙니다. 자, 요 말을 조금 풀어서 우리 학생들이 자, 할렐이라는 말은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런 의미예요. 할렐. 그 다음에 루, 요 루 말은 영어로 유. 너의 너. 루 야. 야외 하나님. 야외 하나님. 그렇지. 이 말은? 하나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조합해 봅시다. 이 말은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뭐가 돼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거를 알고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 우리 상원 학생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런 의미를 알고 인사를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마치 이것이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처럼 그냥 의미를 모른 채 쓰여지는 단어라면 그렇게 써서는 안 되는 단어예요. 왜? 이 단어는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네. 네. 근데 이제 뭐 부흥회 같은 거 하고 그러면은 강사님이 첫날 이렇게 서가지고 그 아까운 시간 한 30분가량 정도를 아멘 할렐루야를 연습을 시켜요. 네? 어떤 또 일부 잘못된 데서는 방언 연습 시킨다고 저거를 수천 번씩 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방언이 터진다 그래가지고 그 할렐루야 하면 천만 하고 혀가 꼬여가지고 방언처럼 들릴 수 있을 것 같아. 아, 빨리 하면. 응. 혀가 꼬이게 생겼지. 혀가 마비가 되지. 할렐루야 한 몇천 번 하면 이 할렐루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할렐루야는 누구에게만 사용된다?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 자, 이제 우리가 할렐루야 된 의미는 알았죠? 네. 이따 끝날 쯤 한번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할렐루야는 언제 하나님을 찬양토록 되어 있는가? 언제? 자, 지금 여기 할렐루야라는 말이 모두 몇 번 나오는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몇 번 나옵니까? 정주은 학생.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죠? 네 번 등장합니다. 네. 자, 어디 등장합니까? 2절.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 4절. 6절. 맞습니다. 1절, 4절, 2절, 6절. 이렇게 등장을 하죠. 자, 1절. 1절을 우리 박진희 학생이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 영광, 영광 능력. 능력을 하나님께 칭송할 때. 칭송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자 보세요. 우리 학생들도 찬양 참 좋아하죠. 네. 선생님도 노래는 못하는데 찬양하는 것 자체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시간 외에는 거의 흥얼흥얼 이제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해요. 뭐 잘해서 하는 건 아닌데 그럼 언제 그런 찬양을 하냐? 찬양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찬양 자체는 근데 어우 감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칭찬해? 네, 거기서 말하는 칭찬의 개념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이렇게 칭찬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분의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칭송이라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찬양이라는 것은 그분이 하신 일의 가치에 대해서 합당히 고백하여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예배 속에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물론 예배의 말씀 선포도 중요한 본질이겠지만 예배 자체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사건이 아니라 쌍방 커뮤니케이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허락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부어주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그 가치를 인정하고 돌려드리고 월십이라는 말이 뭐예요? 월십이라는 말이에요. 그 월스, 그러니까 가치를 돌린다 그 말. 하나님, 그 예배예요. 예? 그래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 또 두 번째 우리 저기 반장이 한번 2절 읽어보세요. 언제 할렐루야를 하는가?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네, 거기에서 보시면 심판의 공의로우심. 그 다음에 4절 저 우리 정주원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엎드려 보좌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는 할렐루야라는 단어 앞에 수식어 하나가 붙어 있죠. 아멘. 아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4절. 자, 우리 정주원 학생 혹시 아멘이 무슨 뜻인지 네. 공부 한번 했죠? 네.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80점. 틀린 답은 아닌데 정답이 아니에요. 완성된 답이 아니에요. 우리 김상훈 학생은 뭔가 눈빛이 알 것 같아요. 동의한다. 그럼 네? 동의한다라는. 동의한다. 네. 아, 그 옆에 사람 거 이렇게 베낀 거밖에 안 돼. 아니 오늘 그렇게 알고 제가 예. 우리 반장 한 번요. 그 일이 그렇게 일어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다는 어떤 고백이. 단어 하나가 빠졌어. 거의 다 왔는데. 단어. 우리 박진희 학생. 단어 하나. 뭘까요? 확실히? 확실히? 똑같은 답이 될까? 하나님, 이렇게 좀 고민을 해봐야 나중에 안 잊어버려요. 네. 하나님께서 자. 하신 일을 네? 당신이 고백한 것처럼 네? 될 줄로 내가 믿는다? 그렇죠. 내가 믿는다. 네. 거기 내가라는 단어가 빠지면 아멘은 의미가 없어요. 아, 맞았네. 알겠어요? 아멘. 네. 근데 이제 알고 대답한 것 같진 않고. 말을 엮다 보니까 네, 하나 걸렸지. 내가 믿는다. 아, 표정이 그래. 자 여기 보세요. 아멘이라는 말은 자기가 기도한 내용을 그렇게 이루어질 줄을 내가 믿는다. 아시겠어요? 내가 이 고백이 아멘이에요. 그래서 아멘은 우리가 수시로 그러니까 아멘은 기도 끝에 마무리 종료 부호가 아니에요. 우리 보통 그렇게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아멘 안 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는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예. 이제 어느 집사님이 처음으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예. 너무 당황이 돼가지고 뒤에 아멘을 빼먹었어. 아이고. 그래서 하여간 장로님한테 불려가가지고 호되게 야단을 맞았어. 아멘이 빠지면 그게 기도가 되냐고. 기도가 아니라고. 아니죠. 하나님이 그게 다 안 들어요? 아멘 뺐다고? 듣죠. 근데 문제는 왜 우리가 기도 끝에 아멘을 하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상달되고 이루어질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자기 고백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호가 됩니다. 그래서 아멘은 기도 끝에만 붙이는 게 아니고 언제도 아멘을 해야 돼요? 말씀 중간중간에. 예, 설교를 듣다가 다 아멘. 아멘. 그 주의 종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말씀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어느 교회 가면 아멘이 아주 인색한 교회가 있어요. 근데 어느 교회 가면 막 설교 진행이 안 될 정도로 아멘이 넘치는 또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열매와 결과는 너무 달라요.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 그 여러분들은 수시로 아멘을 하세요. 아멘. 아멘. 지나가다가도 어떤 머릿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수시로 24시간 아멘. 자나 깨나 아멘 하면 시인한 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혹시 그 여러분 이런 얘기 들었죠? 가수들이 그 여러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노래 제목 따라 간다라는 말 네. 들었어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네. 네.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가수들이 그 대표곡 또는 음반 하나를 취입하기 위해서 그 한 곡을 보통 몇 번 정도 부르는지 아십니까? 작게 2,000번에서 3,000번을 불러요. 그러면 그 가사가 계속 우리의 전 세포 속에 녹아지는 거예요. 녹아지는 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울한 노래를 이제 취입한 가수는 그 우울한 가사와 우울한 내용을 몇 번을 부른다고요? 짧게는 2, 3천 번을 불러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심성이. 또 심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을 제가 왜 꺼내는가 하면 일상 속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게 아주 내 생활 속에 세포화, 체질화될 때 그거를 평생 그렇게 입에 새 노래를 부르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를 노래하고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그 사람의 인생을 몰아가기 시작해요. 그 고백이. 아멘. 그 내용이 그 사람의 인생을 몰아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찬양을 더 즐겁게 항상 입에 떼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서 드디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자, 7절부터 우리 김상원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옆으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이 부분이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자세히 공부할 내용인데 여러분 7절을 잘 보시면 뭐 이상한 거 하나 없는가요? 발견 한번 해보십시오. 7절에 혼인 계약을 했는데 아내라는 표현을 그렇지. 예. 야 우리 성서학당 학생들이 이제 성경을 잘 이제 살펴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박진희 학생 왜?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면 지금 혼인을 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전이죠? 네. 근데 호칭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아내라고. 아내라고 하고 있어요. 아내. 성경에서는 눈패라는 단어가 있어요. 눈패. 이건 말 그대로 신부예요. 그러니까 신부란 단어가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아내라는 단어 있어요. 아내. 아내라는 말은 이렇게 썼어요. 이게 이제 헬라 말로 구, 그다음에 네, 구네. 네, 구네. 이게 이걸 또 그나이라는 말로도 쓰는데 여기서는 구, 네 이런 단어를 썼어요. 이게 말 그대로 아내란 뜻이에요. 아내. 자 그러면 분명히 여기서 눈패인 신부로 호칭하지 않았어요. 네. 분명히 이미 결혼을 한 아내로 호칭을 했어요. 근데 시제는 지금 결혼, 혼인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기약이 이르렀다 그랬어요. 자, 이제 여기에, 그런 좀, 그, 모순이 왜 발생하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유대인의 결혼, 예식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마 지구상에서 현존하는 나라들 가운데 가장 복잡한 결혼 예식 절차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유대민족이에요. 자, 이제 어떻게, 이제 결혼이 이루어지는가를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하고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선, 유대인들은 13세에서 18세 사이에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어디서 만나서 뭐, 교제를 하느냐? 유대인들은 7대 절기가 있어요. 그럼 명절이죠? 네. 7대 절기. 이 명절인데, 명절날 쏟아져 나와서 축제를 벌여요. 마을 단위로, 가족 단위로. 그때 이제 서로 눈빛이. 말하자면 오고 가는 눈빛 속에 눈에 반. 네.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때 이제. 난 아직 몰라. 정말 몰라. 그 오늘 여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죠. 네. 네. 아주 그 감칠맛 나기 시작하는 노래가 있어요. 마주치는 눈빛이 거기서 눈이 마주치는. 예, 네. 저런. 아, 저 성사학단 선생이 저런 노래를 다 하네. 아, 그렇게 그래서... 이상한 눈빛으로 보지 마세요. 아멘. 다 설교를 위해서, 아멘. 강의를 위해서 이런 노래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남자가 인척 중에 증인이 설 만한 변호사격인 친척 하나를 대동하고, 그러니까 변호사격인 근데 실제 변호사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증인이 될 만한 존경스러운 어른을 하나 대동하고 신랑 아버지를 대동하지 않습니다. 대동하고 이제 신부 집으로 찾아갑니다. 이제 눈빛이 마주친 바로 그 여인의 집으로 이제 증인을 데리고 찾아갑니다. 흥미진진하죠. 그런데 빈손으로 덜렁덜렁 가는 게 아니라 세 가지 물건을 준비해 가지고 갑니다. 아, 괜찮다. 세 가지. 세 가지예요. 첫째, 서약서. 서약서요? 두 번째, 포도주. 한 잔을 담은 가죽부대. 한 잔. 세 번째, 은금을 준비해 가지고 갑니다. 괜찮네.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무슨 인신매매를 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 예. 이거는 하나의 그 세레머니, 세레머니. 은금을 신부의 값을 정하기 위해서 은금을 가지고 이제 신랑이 이제 아직 신랑은 아니죠. 남자가 친척을 대동한 채 신부 집으로 찾아가. 이게 이제 첫 번째 시작이에요. 네. 그날 한 번 딱 보고요. 그렇죠. 예. 네. 뭐 옛날에는 뭐 얼굴 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다 만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부모가 맺어 주는 대로. 그러니까 이게 전혀 이상한 지금 그림이 아니죠. 상황이 예. 아니죠. 아니죠. 그 다음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신랑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어느 집파 누구 집 누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안을 소개해. 얘기하죠. 누구입니다. 라는 식으로 자기가 이 집에 찾아온 목적을 사나이답게 정중하게 진지하게 그 집안에다가 이제 고하게 됩니다. 신랑으로부터 이 찾아온 목적을 들은 신부 아버지가 이제 세 가지를 물어요. 세 가지를 질문이 세 가지 질문 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정적인 그러니까 정서 문제에 대해서 그다음에 뭘까요? 의. 지정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의지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 지적인 요소. 그래서 이제 그 신랑에 대해서 면밀히 살피는 겁니다. 우리 딸아이를 맡겨도 좀 굶기지 않겠나? 또 험한 일은 안 시키겠나? 뭐 이런 것을 이제 탐색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질문이 끝나면 이제 아버지가 마음이 어느 정도 차면 네. 딸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내가 네게 이 결혼을 허락해 주기를 바람이? 원하느냐? 예. 그러면 이때 딸이 이때. 얼굴이 빨개지면서 네. 그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이때부터 신부의 몸값이 올라가. 이제 흥정이 돼요. 오. 복잡하죠. 오. 아직 멀었어요. 결혼 다 끝나요. 그래요? 네. 좀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하루 안에 벌어지는 건가요? 이게 아직 그러니까 유대 결혼식은 세 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의 절차가 있어요? 자꾸 이렇게 치고 들어오지 마시고 얘기 들어보세요. 자, 우리 상훈 학생 네? 잘 들어보세요. 예. 예비 신랑은 그 가지고 온 첫 번째 결혼 서약을 읽습니다. 서약서 갖고 왔죠? 네. 그러니까 신부의 입에서 아빠의 물음에 내가 너 이 결혼 허락해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 그죠? 신랑이. 네. 이때 신랑은 가지고 온 첫 번째 결혼 서약서를 읽어 내려갑니다. 이 서약서를 들은 신부는 그 청혼을 이제 드디어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약속의 증표로서 아까 포도주를 갖고 왔죠. 예, 예. 포도주 한 컵을 신부에게 주고 신부는 반 잔을 마셔요. 그걸 홀딱 다 마시면 안 돼요. 그리고 반 잔을 마시고 나머지 반 잔은 신랑? 계약서에다가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려요? 네. 몇 방울을 떨어뜨려요. 계약서에다. 그러니까 이 계약은 사실상 피로 맺어진 계약이라는 포도주. 의미를 거기에서 녹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죽음만이 두 사람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아. 죽음 외에는 이 언약은 아무도 변개시키거나 가르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예비 신랑은 나머지 반잔을 신부로부터 마시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신부가 반잔, 남은 반잔에서 몇 방울 대학생단 떨어뜨리고 신랑이 나머지 반잔을 다 마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은금을, 정해진 값의 은금을 신부 아버지에게 줘요. 네. 값이 지불되는 겁니다. 대략 이런 과정을 거친 걸 뭐라 그러냐면 첫 번째 단계인 정혼 단계라고. 이거는 완전한 결혼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정혼은 실질적인 부부.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사이라는 말이 맞아요. 이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경의 풀 스토리가 전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축복을 해. 이때 뿔나팔이 울려지면서 정혼이 완성된 걸 아버지가 알려요. 온 동네 사람들에게. 그 다음 신부의 아버지는 하늘에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축복권. 항상 어느 집안이든지 아버지가 축복권이 있었어요. 축복권을 행사해서 딸과 그 예부 신랑을 위해서 마지막에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주례자가 되는 거죠. 축복을 합니다. 이러므로서 정혼식이 끝나고 이 두 사람은 법적인 부부가 돼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법적인 부부였어요. 함께 사는 관계는 아직 아니었지만 자, 그리고는 슬픈 일이 벌어집니다. 1년간 별거에 들어갑니다. 어머. 놀랍죠? 신랑은 이 정혼한 부부를 신부를 집에 두고 네. 떠나요. 그러면 떠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1년 후에 어느 날 그 날은 안 알려줘요. 왜? 신랑도 몰라요. 1년 후에 어느 날은 신랑 아버지만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성경적인지 이해 아시겠죠? 아, 그래서 그 신랑을 맞이한다라는 그게 맞습니다. 그 정말 모르는 거군요. 신랑은. 그럼요. 열처녀의 네. 비유에서도 열처녀 비유도 네. 그렇고. 자, 그다음에 야, 이 진작 얘기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이런 거를 얘기하지 마시고. 이게 이제 이게 유대 풍습을 그래서 그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정혼한 부부는 헤어져요. 그리고 신부를 남겨두고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돌아가서 아버지 밑에서 이제 한 집의 가장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해요. 그리고 신부를 맞이하면 함께 살 집을 신랑이 짓게 됩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네. 신랑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뭘 지어요? 집을 지어요. 집을 지어요. 예.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뭐라고 했어요? 처소를 마련하겠다. 그렇죠. 너희들을 위해서. 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신랑을, 이제 아버지가, 신랑의 아버지가 감독을 해요. 이 녀석이 이제 정혼은 해놨는데, 그 우리나라 약혼 개념하고 조금 틀립니다. 정혼은 해놨는데, 이 가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겠나. 1년 동안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랑의 마음은 하루속히 신부를 데리고 오고 싶죠. 그래서 열심히 집을 지어요. 그러면 이때 신부는 뭘 하느냐? 신부는 그냥 집에서 맹하고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신부 수업을. 그렇죠. 바로 신부 수업을 하게 되는데 어떤 수업을 하냐면 이제 자기가 언젠가는 와서 데리고 갈 신랑 집에 가풍을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신부로서 정절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예. 예. 그 사이에 신랑은 집에 돌아가서 신부를 맞이할 집을 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부릅니다. 예, 됐구나. 네. 이리 들어오너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열심히 집 짓던 아들이 들어와서 무릎을 꿇죠. 내 지난 1년 동안 너를 지켜보니 이만하면 신부를 데려와도 되겠다. 내가 보니 준비가 된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날은 누구만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아버지가. 아버지만 지정. 자, 11월 15일 날 출발해라. 그러면 이제 누굴 데리러 가는 거예요? 신부 데리러.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자, 이때 신랑 집에 신부를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서 가는데 신부를 데리러 갈 때 동네 어귀에 들어섭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은 이미 다 알죠. 아, 누구네 집 신랑이 드디어 오늘 왔다. 그러면 막 소리치고 잔치가 일어나고 난리가 나요. 거기서 한바탕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를 데리고 어디로 와요? 집으로. 자기 집으로 옵니다. 자기 집으로 와서 신랑 집에 도착하게 되면 신랑은 신부의 얼굴을 아직 보여주지 않아요. 드디어 첫날 밤을 드디어 지내게 됩니다. 이때 첫날 밤을 지내게 되고 신방에 들어간 신부는 두 번째 결혼 서약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결혼 서약. 그리고 이 계약서에는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계획서가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서로가 이제 사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가지고 있던 가장 중요한 증표인 신랑의 물건을 신부에게 주도록 돼 있습니다. 사랑의 증표예요. 그리고 드디어 거기서 사랑과 감사를 표시합니다. 이후에 신랑은 구체적인 미래의 삶에 대한 계획이 기록되어 있는 두 번째 계약서를 이제 신부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 증표를 받으면서 그리고 두 사람은 이제 드디어 합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요. 날이 밝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잠든 신부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신랑이 문 밖으로 나와서 신부는 정절하였어요. 그러니까 신부는 순결하였습니다. 선포를 하게 돼요. 동네 사람들에게. 그러면 드디어 이제 이 결혼은 완성이 되면서 그때부터 드디어 한 주간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한 주간? 예. 네. 아주 길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2장의 혼인잔치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결혼이 3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1년 이상이 걸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을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으로 기록했을까? 여기에 중요한 성경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것은 포도주 떨어졌네? 빨리 포도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기적을 나타낸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주님과 연합하여 행복하게 살도록 설계되었고 빚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 잔치가 깨진 거예요. 결혼이 깨진 거예요.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걸 상징합니다. 즐거움과 최고의 축제가 박살난 현장을 얘기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 현장에 초대되어 끊어진 잔치를 어떻게 하시죠? 회복시키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하러 오신 거예요? 회복시키죠. 잔치가 끝난 인생들에게, 잔치가 중단된 인생들을 회복하시러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거 혼인잔치의 한 가지 딜레마가 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포도주 떨어졌다. 포도주 좀 만들어라. 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아들은 만든다 그랬어요? 안 만든다 그랬어요? 안 만든다고 얘기하지 않았다고. 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은 메시아적 차원에서의 거절이에요.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한 게 아니라 어머니 나는 사건을 해결하거나 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죽으러 그래서 거기서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니 그 때는 요한복음 전체 7번 나오는데 그 7번이 전부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거기서 분명하게 자기가 이 땅에 왜 왔는가에 대한 목적 진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만들죠. 네. 예수님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만드셨어요. 그 만드는 것은 어머니의 부탁을 대응하는 차원에서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가를 이제 표적으로 보여주는 가나 혼인잔치 첫 표적. 이게 뭐예요? 잔치가 끊어진 인생들에게 이 잔치를 기쁨을 그래서 포도주는 결혼식에 아주 중요한 상징적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에 기쁨이 회복되죠. 아멘. 즐거움이 회복되죠. 아멘. 이게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이에요. 근데 오늘 계시록은 그 종말적인 완성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네. 예. 이렇게 유대인의 결혼은 정혼의 과정을 거쳐서 1년의 별거, 그리고 이제 신랑이 아버지의 명령하에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오죠. 그리고 다시 신랑 집에 도착해서 이제 합방이라는 두 번째 계약서를 주고받음으로써 이제 정식 결혼이 완성이 됩니다. 이해가 되죠? 네. 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은 뭐냐면 저 신랑이 우리를 데리러 오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일이 남은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옳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를 데리러 오실 신랑을 매일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거. 애타하고 목말라 해야 돼요. 아유, 오고 말고 말고 이건 신부의 태도가 아니죠. 네. 옳은 사랑의 관계도 아니죠. 아, 신랑이 오는 게 두려운 사람도 있죠. 삶을 잘못 살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안 왔으면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사람도 옛날에 우리나라 그 중동붐이 한창 일어났을 때 남편들이 전부 돈 벌러 갔지 않습니까? 네. 그때 여기에 남겨진 아내들 삶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여러 가지 참 불편한 일들이 많았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무슨 수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신부 수업. 네, 신부 수업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상태고 뭘 좋아하시고 무슨 음식을 드시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를 신부 수업을 잘해야 돼요. 그 집의 가풍은 어떻고 예절은 어떻고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고 여기에 지금 신부 수업 매뉴얼이 여기 다 있단 말이에요. 이 책이 뭐예요? 메뉴. 신부 수업을 위한 메뉴. 아시겠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 김상훈 학생도 신부 수업을 잘 하셔야 돼요. 아멘. 저는 너무 감동스러운 게 아까 그 서약서에 그 포도주 반잔 마시고 그 몇 방울 떨어뜨림을 해서 그 부부로 인정된다라는 그 네. 말씀이 네. 꼭 마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가 네. 흘리시면서 그 우리와 하나님과가 부부로 진짜 연연 이게 이어진 예. 그런 느낌이어가지고요. 예, 그 맞습니다. 예수님의 흘리시는 보혈의 피로 우리가 부부가 되는 거죠. 아, 그분과 완전히 함께. 우리는 초라한 신부였지만 감히 그분의 짝이 될 수 없는 참 초라한 인생이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호세아의 사랑이죠. 호세아의 사랑. 아멘. 아멘. 아름다운 결혼식 한 장면을 본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공부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라기는 히브리어로 무슨 뜻일까요? 1번 나의 사자, 2번 위로하는 자, 3번 하나님의 심판, 4번 긍휼히 여기. www.cbs.cbs